월간 자영업자 2월호 발간하겠습니다. 예. 항상 느끼는 거는 준 씨의 저 예 하는 것 때문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빠지고 시작해. 근데 안 해도 좀 이제 좀 서운하다. 맞아, 안 해도 이상하고. 안 하면 그때 안 한다 뭐라 그랬잖아 우리가. 맞아요. 안 하면 너무 정적이 이른다고. 안 해도 뭐라 하고. 네, 여러분. 2018년 첫 녹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2월에 여러분들을 뵙겠죠. 잘 네. 지내셨나요? 네.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공기 때문에. 아니 작년만 해도 겨울에는 안 이렇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중교통 무료 전 그것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하루에 50원 예산이라면서요. 근데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한 6번인가밖에 못 쓴대요. 근데 이미 한 3번 썼나? 그래서 늘린다고.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출퇴근하고 사실 출퇴근 안 해도 그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참 그럼 왜 하죠? 왜? 차 이용하지 말라고. 근데 중국도 그런 건가? 차 때문인가? 응, 중국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 2부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차 때문도 있겠네요. 근데 그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제 그게 뭐 이제 논란이 그러니까. 좀 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아무튼 차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교통 무료라고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탈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드네. 글쎄요. 오히려 자기 차를 더 애지중지하며 타고 다니지 않을까. 어쨌든. 네. 아니, 다음 주엔 또 다시 시베리아 영하 17도. 네. 제가 저번 주에 도군이 집이 얼었었잖아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이 영하 17도래요. 그래서 강원도는 더 심하잖아요. 24도 아, 이러지 않아요? 어, 최근에는 서울이 더 추워요. 최근에는. 아, 난 이제 좀 끝난 줄 알았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축하할 일 있어요. 미세먼지가 없어져요. 아, 아 그것도 또 조금 있다가 또 황사하면서 또 생기겠지. 이제 태길이야. 얼어서 저 덜덜 떨던가. 아니 그러니까 미세먼지 진짜. 때문에 환기를 못하는데 밖이 그렇게 추워버리면 공기가 좋아도 열 수가 없잖아. 어쩌라고. 그리고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산책하기가 네. 힘들어서 개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이번에 또 뭐가 나왔잖아요. 아, 네. 그 진짜 갑자기 시국한 그 반려견 그 입마개 그것 때문에 아, 근데 네. 그게 40cm 이상의 개한테 입마개 필수화하고 2m 그게, 이상인 뭐 어쩌고 되게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더라고. 네, 근데 그게 2m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40cm라는 제한을 둔 게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거를 날리고. 또 그 뭐 인증받고 하는 그 교육을 다 사람들한테 떠넘겼다며요. 그러니까 그 기관도 없을 뿐더러 벌써 아니... 홍보 시작했대요. 한 번에 65만 원이라고. 아휴 참 진짜 이민밖에 답이 없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어쨌든 저희는 네. 네. 시사방송은 아니니까 네. 김현정의 뉴스쇼 보세요. 아, 할 말이 많지만 네,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아, 네. 좀 좋은 소식은 언제 들리죠? 좋은 소식이 없나요 저희? 좋은 소식 뭐 네 없은 걸로 좋은 소식 뭐 네, 없어요.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를 또 네. 많은 분들이 저희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네. 댓글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티랑 팟빵이 좀 나눠져서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팟빵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파티에서는 좀 짧고 아쉽다라는 이제 평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게 뭐 니네 뭐냐라는 것보다 저는 그냥 되게 행복회로를 가동해가지고 아 이렇게 재밌는데 너네 이렇게 짧아 이렇게 좀 행복회로를 가동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짜증 나면은 안 들으시겠죠? 네. 좋으니까. 짜증 나면 짧고 길 때도 알게 뭐야. 그러니까 재미없는데 길어면 얼마나 그러니까. 짜증나. 그런 의미로 해서 어쨌든 아미노팬님께서 준 씨 취향이 잘 맞으시고 그 뭐야 던전밥은 영업 전에도 사고 있으셨고 빨간 머리 앤이랑 블랙미러 때문에 넷플릭스 네. 가입해서 앤은 이틀 동안 달리셨대요. 아니 이렇게까지 취향이 맞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가? 아니 뭐 빨간 머리엔 블랙미러 맞을 수 있어요. 던전, 거기에 던전밥까지 겹치니까 아미노펜의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거를 제가 네 아미노펜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노모메이크님 아유 준신님의 평이 많아. 방송을 여러 번 들을수록 준신님 이야기가 재밌어진대요. 방송 얼마나 여러 번 들으셨을까? 분하다. 분하다. 나도 여러 번 들어서 좋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이 아니라 주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그 좀 러닝 타임이 두 시간이고 제가 비빔면 드립을 쳤더니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이제 두 개면은 조금 너무 과하고 하나면은 네. 아쉬운 그 정도의 재미로 좀 즐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비빔면 두 개가 모자라신 분이래요. 제가 쓸데없는 드립을 쳐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다 직장 생활하고 각자 일이 좀 있고 도구는 네. 멀리 강원도에 계셔가지고 춘천만 안 갔어도 제가 주말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 네.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제가 3년 뒤에는 춘천에 아니 춘천에서 다시 서울로 발령을 받을 거예요. 3년 그때까지 뒤 우리가 방송을 해야죠. 3년 뒤면 저희 몇 주년이 되는 건가요? 2020 원더키디 도쿄 올림픽. 3년 뒤면 3년 뒤면 우리 거의 부록의 나이에 가까운 4주년. 사람들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작년 기준으로 3년이니까 지금부터 2년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아, 아직 멀었. 저의 발령을 응원해 주세요. 아직 멀었네. 멀긴요. 네. 몇 밤 자고 나면 금방이에요. 네, 새 에피소드 진짜 기다려 주셨다고 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런 거에 정말 되게 재밌게 저희끼리 이런 거 오면 항상 캡처해 가지고 저희끼리 돌려봐요. 네. 너무 신나 가지고 이거 네. 보라고 이거 보라고 막 저는 개인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아, 그래요? 도구 인스타예요? 인스타. 아 그리고 예전에 팟빵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조금 궁금해하시다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딱히 저희 얘기는 안 궁금해하시라고 생각하고 굳이 제가 비밀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비밀 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팟캐스트를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 번 멤버를 모집했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이 제가 이제 꾸리게 된 세 번째 멤버예요. 아 그래요? 중고 같은 느낌. 저희가 첫 번째 아니요. 초이스가 아니었군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심으로. 팟캐스트가 처음이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걔 엄청 극딜. 피라냐. 어쨌든 저희는 이제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고요. 네. 네. 요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이상은 이제 네. 개인 정보가 이미 드러난 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팟빵에 또 댓글이 있었죠? 네, 네. 팟빵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오니스님, 늘 댓글 달아주시는 시오니스님께서 저희 그 새해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이거 정말 좋았어요. 아, 네. 저희 되게 감동받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넘게 팟캐스트를 매회 찾아 듣기는 처음이네요. 팟캐스트를 잘 듣는 편은 아닌데 연말에 스타워즈 개봉 관련으로 이것저것 찾아 들어보니 월간 자영업자랑 멤버 간 토크에 대한 배려가 좋고 다른 작품을 섣불리 까내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영업하는 팟캐스트는 흔하지 않더라. 근데 이제 재밌기까지 하고 새삼 월간 자영업자가 대단해 보였다. 이런 아이고 극찬을 아이고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렸어요. 아 이거 그래 네. 그래요 인정합니다. 올릴만하지. 네 이제 스타워즈 영업 제가 했죠. 네. 아 너무 띄워주는데 준 씨. 아니에요. 네 아무튼 항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맞아요. 네 그 밖에도 뭐 신군 이팔사님 신군님도 항상 레고 관련 주시죠. 간단하게 남겨주셨죠. 네. 네. 네 레고에 대한 추억.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 네. 레고 얘기 잠깐만 하면은 그 코코블럭이랑 그 이제 일종의 짝퉁이죠. 그 당시 저 어릴 때도 그러니까 섞여 있었어요. 코코블럭이랑 코코블럭도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좀 국산으로 이제 좀 싸게 나왔던 뭐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과학 상자 말씀해 주셨어요. 과학 상자는 그리고 제가 베비메탈 그 레고 무비 때문에 이제 부들부들했다니까 되게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대요. 그 신구님께서도 프로레슬링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나이 먹고 왜 그런 걸 보냐고 하면서 하는데 프로레슬링이 얼마나 사람들의 노력과 그래. 수십 명의 대본과 박진감 넘치는 그 얼마 대단한 것인데 그거가 되게 각본이라는 게 밝혀진 뒤로 되게 짜게 식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애초에 WWF가 아니라 WWE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뭐 물론 동물단체와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애초에 사람들이 이걸 엔터테인먼트로 즐기고 있고 저도 되게 드라마 보듯이 봤어서 요즘은 네. 최근에 못 보긴 네. 하지만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 그런 사실 재미로 합을 부르시고. 짜서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하는 게 더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진짜 대본이 없이 하기도 하고 큰 틀만 짜놓고 그 중에서 뭐 이기는 걸 안정하는 경우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레슬링.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거 뭐죠? 저희 예전에 준 씨가 레고모비 때 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하던 게 이제 밀레니엄 팔콘이 아니라 데스스타였다는 거. 네네네. 정정을 저희가 한번 하고. 그런 그런 거요. 갑자기 뭐 굳이, 말 더듬어요. 굳이 여기서 정정을. 네. 아니 할 거는 해야지. 제가 팟빵에 이렇게 댓글로나마 자진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들은. 아무튼 네, 이렇게 댓글도 저희 되게 잘 읽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2월에 네. 기대작 네. 할까요? 네. 시작은 팬팬. 저요? 네. 2월도 참 2월 참 뭐가 없어요. 저는 그 언제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길리에르모 감독의 신작이 드디어 2월에 개봉합니다. 청불로 개봉하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제가 블로그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 영화 보고 나서 짧게 이야기를 남겼는데 네. 최근에 이거 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50에서 200 정도 돼요. 어. 이것만 쉐이프 오브 워터만 진짜 많이 기다리시나 봐요. 근데 기다리신 만큼 아마 보람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2월에 기대작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고 네. 사실 저는 이번 달에 1월에 코코가 너무 재밌어서 네, 네. 개봉하자마자 보고 개봉하고 나서 또 봤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나요? 전체 다 너무 좋았어요. 이 코코 저도 보고서 네. 심야로 봤는데 도구는 안 봤대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심야로 봐서 이제 관객이 많지는 않았는데 제 옆에 이게 딱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막판에 너무 울고 싶은데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울어야죠.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야, 눈물이 조금 이렇게 나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안 보이니까. 근데 막 정말 제가 막 꺽꺽 소리가 날 것처럼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어느 부분인지 알 것 같아. 그거를 참느라고 목이 이렇게 메이는 거 있죠. 울음을 참을 때. 그 정도 상태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배경도 그렇고 그 되게 요 이 2018년이 약간 멕시칸 뭐 스페니쉬 약간 요런 라인이 있나 봐요.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그 소 하나 나오는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데 페르디난드가 아, 예. 그것도 그렇고 하반기에 관련된 영화들이 좀 많이 개봉한다고 하는데 네. 코코 같은 경우는 진짜 일단 배경도 독특하고 소재도 독특하고 네.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음악은 항상 좋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픽사가 뮤지컬 작품은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아, 뮤지컬 스타일이에요? 네. 네. 뮤지컬 스타일인데도 지루하지 않고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내년쯤엔 인도를 배경으로 뭔가 하나 픽사가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럴 들고 그럴 만도 하네요. 네. 인도에 또 재밌는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또 색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또 좋고. 네, 그래서 코코는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웠고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좋아하실 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할 얘기는 많긴 한데. 할 얘기 많긴 한데 나중에. 네. 항상 나중에. 또 우리 또 어음 또 발급했어. 아무튼 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작은 한 편 네. 네. 예. 쉐이브 오브 워터는 저희도 다 네. 네. 공통으로 뽑았죠. 네. 네. 회배님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굳이 또 언급은 안 할게요. 네. 네. 그다음 준씨 하실까요? 네. 네, 제가 좀 많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네. 많아. 일단은 올더머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실수했던 그 네. 케빈 스페이시를 하차시키고 네.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합류해서 이제 대대적인 재촬영을 거친 네네. 그 작품인데 이제 리들리 스콧의 신작이고요. 이제 석유 부자인 폴 제이 게티라는 사람의 손자가 납치돼서 벌어지는 일종의 유괴 스릴러인데 예예. 아무래도 이제 완전 장르적인 스릴러로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리들리 스콧의 성격상. 근데 이제 이거 시놉시스만 보면은 옛날 그 멜 깁슨 나왔던 랜섬 그거 되게 재밌게 떠오르더라고요. 봤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만들었던 영화였나 랜섬이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Only the Brave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애리조나주에 아마 실제 있었던 거대 규모 산불 진화를 다루는 이제 일종의 스릴러 영화인데 감독이 그 톰 크루즈 나왔던 오블리비언 연출했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신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만한 배우들이 이제 마일즈 테일러, 조시 브롤린, 제프 브리지스, 제니퍼 코넬리, 그리고 이제 악명 높은 타일러 키츠까지. 타일러 키츠. 네, 출연진도 이제 빵빵하고 그래서 네. 이 오블리비언만 보면은 맞아요. 그 감독의 연출이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영화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하고 저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도 요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제가 조셉 코젠스키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데뷔가 이제 트론이었고 네. 아. 네, 데뷔가 트론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오블리비언을 연출을 했는데 저 오블리비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되게 공허한 연출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네. 텅 비고 약간 그 이 사람 황량한 비주얼을 진짜 잘하거든요. 시각적으로 좋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다음 작품이 이런 실화의 약간 드라마, 정통 드라마라길래 도대체 이게 뭐지 했는데 사실 북미에서 평은 괜찮았는데 흥행은 잘 안 됐대요. 그래갖고 영화가 잘 뽑히긴 했지만 막 사람들을 확 끌어당겼을 만한 뭐 어떤 그런 힘은 없는 모양인지 시각적인 스펙타클을 주는 재난영화도 아니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휴먼 약간 휴먼 그런 약간 어정쩡한 텀블린드 휴먼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약간 뭐 처음에 배제되고 막 네. 용기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관객들이 좀 이게 어떤 영화지 하고 미리 예측하기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좀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 영화로 유명하신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다양성 영화 더 네. 포스트가 이제 개봉일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가면은 근데 2월이긴 이제 2월에 잡편은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71년 미국 정부가 베트남 발발에 개입했다는 국방부 기밀 문서, 그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이제 실화를 다룬 영화고 네. 메릴 스트립과 톰 행크스 주연으로 현지에서는 이미 이제 꽤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요. 네, 일단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네. 하실까요? 더 포스트가 북미에서 지금 흥행이 엄청 일단 출연진 네, 주연이 그래서 그럴 네. 만해 보이네요. 작게 사실. 시작했는데 상영당관 수익이 엄청 높았대요. 이제 그거 상영관 늘리면서 점점 화제가 되고 있고 이거 관련해갖고 행사나 되게 많이 뛰더라고요. 멜리 스트립이랑 그 스태프들이. 스필버그 감독이 한동안은 조금 작품을 띄엄띄엄 하는가 싶더니 올해 또 올해만 두 작품이 개봉할 맞아요. 거거든요. 레디 원 플레이어도 있잖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 아, 레디 플레이어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특유의 드라마 같은 영화 하나 찍고 SF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 하나 찍고 이렇게. 근데 틴틴은 날라갔어요? 틴틴이 이제 와서 틴틴 속편을 기다리기엔 좀 텀이 많이 길어졌죠. 그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4년 그게 되지 않았나? 2012년? 11년? 아, 그럼 4년 됐네. 엄청 네. 됐어요. 그 피터 잭슨과 스필버그가 번갈아 가면서 연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틴틴이 흥행이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을 맞아요. 거예요. 엎어졌나 봐요. 저는 그거. 재밌게 봤는데 좀 심심했죠. 요즘 기준으로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사실 뭐 온리 더 브레이브나 뭐 이런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좀 의식적으로 뺐고요. 네. 저는 블랙팬서. 이게 2월에 개봉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마블 MCU, 마블 네.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좀 되게 많이 짜게 식었어요. 또 최근에 나왔던 요즘은 그나마 평이 괜찮았다는 토르 라그나로크도 저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전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별로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있잖아요. 다시 볼래 그러면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영화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마블에 대한 사실 기대가 사실 저는 거의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블랙팬서가 네. 그 주인공도 이제 거의 흑인 와칸다였죠. 네. 와칸다라는 그 나라에 가상의, 대한 네. 가상 나라에 대한 얘기고 이게 딴 것보다도 의상 디자이너, 프로덕션 디자이너, 촬영 감독이 다 여성이고 마블이랑 작업이 처음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마블하고는 좀 결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인 게 예고편이나 이런 거를 봐도 힙합 되게 세게 빵빵빵 때리고 완전 블랙 무비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저 이제 켄드릭 라마 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단한 오바마도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래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운드 트랙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사운드 트랙이 한 곡 두 곡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작년에 또 가장 핫했던 스자 SZA 이름을 쓰는 이제 여성 뮤지션이 있는데 이 사람 그리고 제임스 블레이크 온갖 정말 미국에서 약간 이런 블랙 뮤직에 이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사운드 트랙에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것도 결국에는 인피니티 워에 갈아 넣어지겠지만 약간 이 영화가 주는 미감이 전 좀 궁금해요. 음악이나 어떤 뭐 사실 액션은 전 기대가 솔직히 없어요. 예고편만 봐도 뻔하더라고요. 네. 맨날 하던 그 차 왔다 갔다 하고 천천히 돌고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냥 이 영화가 주는 미감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대작에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댄싱 베토벤이라고 해서 그 제가 저번에 발레를 영업했잖아요. 네. 약간 관련해서 알게 된 영화인데 이제 베토벤 교향곡 9번 있잖아요. 합창 뭐 바바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되게 세계적인 현대무용 안무가가 안무를 맡고 도쿄 발레단이 무대에 올라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 그런 공연이 있대요. 그래서 초연됐을 때 되게 화제가 됐는데 이 공연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딴 것보다도 이 안무가를 맡은 사람이 발레에다가 재즈나 아방가르드, 팝 이런 비전통적인 표현에다가 발레 섞으면서 되게 현대적으로 잘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절기라는 영화인데요. 배종옥 배우가 주연이에요. 이게 이제 명필름 영화 아트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네. 명필름 영화학교라는 거를 열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예종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기서 영화를 제작을 실제로 하는데 그 두 번째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고로 중태에 빠진 아들과 그의 친구 사이를의 비밀을 어머니까지 알아가면서 하는 과정이라는데 솔직히 비밀은 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건보다 인물의 정서에 더 집중을 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포스터의 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관심이 가서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상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어봤어요. 그 2월에 설이 있는데 의외로 블록버스터 영화가 별로 없고 그러네요. 사실 전 그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딱 요거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2월에 조선명탐정 새로 개봉하는 조선명탐정 맞아요. 그걸 저는 그 시리즈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번에 좀 보고 싶긴 해요. 그게 엄청나게 나올 때마다 계속 흥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김명민의 유일한 히트작이잖아요. 김조광수님이 빚을 갚게 만든 그러니까 그걸 하나만 저 방금 생각난 게 있는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게 2월까지 할진 모르겠는데 네. 그 메가박스에서 하는 스크린 뮤지엄이라고 네.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뭐 고야나 고흐 이런 작가들의 그림이나 그 그림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인터뷰 이런 거를 한번 하는 게 있는데 이번 달에 히에로니무스 보시라고 네. 지옥도로 좀 유명한 약간 기괴한 네덜란드 네. 화가를 하거든요. 네. 저는 내일 보러 가는데 이게 2월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봐야겠네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인기도 되게 많고 맞아요. 신년 필 이런 것도 항상 하는데 항상 매진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메가박스라는 데서 그런 걸 기획한다. 코엑스에서만 하나요? 코엑스에서만 하진 않고 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래도 손에 꼽힐 정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한 회차 정도? 7시 반 뭐 이렇게. 정보를 한번 찾아보는 괜찮겠네요. 네. 전시회 보러 가듯이. 그렇죠. 약간 이런 소위 말하는 고급 예술이라고 좀 보일 만한 그런 거에 그러니까 메가박스가 좀 재밌어요. 그 이런 기획전 같은 걸 보면은 뭐 킹프리 같은 것도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네.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덕후와 이런 그 어떤 네. 클래식이나 이런 걸 좀 같이 가져가면서 좀 이제 저변을 좀 넓게 좀 이렇게 보려는 그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박스 배급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큐레이터가 재밌는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좀 뭔가 넓힐 얼마 전에 채용 공고 뜬 거 메가박스에서 뜬 걸 봤는데 거기서도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다양성을 두려고 좀 대거 편성하려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하는 일이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제 그렇게 유지되고 이어지니까. 그쵸. 기획하신 분도 이제 좀. 으쌰으쌰. 아, 이거 봐라, 내가.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리 보전. 스티브 잡스처럼, 망해가는 메가박스를 내가, 근데 메가박스 저는 코엑스가 집에서 진짜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자주 가는데, 걸어서 한 뭐, 5분? 최고의 극장이. 진짜 좋은 일이다. 예, 네, 근데 거기 그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인가? 그게 네네.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자주 가게 됐어요. 그뭐 피해 연대기 지금 피해 연대기도 개봉했거든요. 메가박스에서.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강남 한복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일이라. 메가박스 코엑스가 리뉴얼하면서 관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네, 작은 관부터. 그러니까 사실 멀티플렉스의 순기능이라 함은 많은 네. 관에서 온갖 영화를 다 트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열 몇 개도 부족한 거야. 그렇죠. 한 스물 몇 개가 돼야 그나마 다양성을 좀 넣어주는 거지. 그죠. 스무 개가 되면 이제 열 개는 이제 마블 들고 CJ 영화 걸고. 아, 되게 아. 재밌었어요. 아무튼 애니메이션도 뭐 하이큐도 누가 봐 하이큐를 근데 그런 것도 틀고. 맞아요. 뭐도 틀고 해서 응원 상영하고. 예,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에 메가박스 영업해야겠는데. 메가박스가 여러분 에바 신극장판을 단독으로 개봉했던 곳이에요. 그쵸, 대단한 곳입니다. M2관에서 들어왔고 네, 제가 그걸 보고 왔죠. 저도요. 저 에바 얘기는 그만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뭘 그만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한동안 안 했잖아. 아니, 그럼 한동안 안 했어. 지난번에 안 했잖아. 지난번에 안 했잖아. 그럼 진짜 오래된 거예요. 네. 아니, 특집 때 3시간 털었으면 그게 턴 거야. 모았던 걸 쏟아낸 거지. 그렇죠. 아무튼 네. 네. 정리를 갑작스럽게 해볼게요. 네. 되게 갑자기 슬레이트 치듯이. 맞아요. 네. 아무튼 그 쉐이프 오브 워터는 네. 꼭 보세요. 네, 꼭 네. 보세요. 저도 네. 꼭 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2월에 네. 기대작은 여기까지 하고요. 2월호 이번 달의 영화는 무엇이죠? 이창동 감독의 시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거 되게 고르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